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로마서 같이 상고해 보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같이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 새 하늘이로다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자 오늘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미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6절 말씀 시작하면서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특히 바울의 서신들 가운데는 로마서, 뭐 에베소서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자, 이런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이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진 그런 신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것은 정말 언제나 중요하고 또 굉장히 감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옛 형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의 형편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삶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묵은 생각과 묵은 습관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정말 무색할 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라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옛생활을 나타내는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새롭게 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때를 가리키는 세 가지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한 표현을 봅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입니다. 즉 변화되기 전 또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율법으로 깨닫게 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강력하게 역사함으로써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정욕을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한국에는 무슨 뭐 미투 운동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가 봅니다. 중년의 한 여성이 자신의 그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성범죄 피해를 고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자기의 얼굴과 실명을 밝히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 사실을 고발하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나도 하는 이른바 미투 운동이 아주 거세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어디까지 퍼져나가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한 여러 가지 마음의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 그럴 개연성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면 정말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죄에 쉽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나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인생들이 나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죄의 정욕에 얽매여 있으면 그 결말이 아주 초라합니다. 그 화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그동안 애써 왔던 그런 삶의 모습도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죄의 정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의 결말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망 외에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사망에 이르는 열매 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육신의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 인생에 꼭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을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한 것은 새로운 시대 또는 새로운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율법의 얼매였던 것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완전히 의문에 묵은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새로운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영의 새로운 것은 복음이요 또 은혜요 성령의 은사요 완전히 구원받아 변화받은 그러한 심령입니다. 이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헌신과 섬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율법이나 의문에 묵은 것은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힘께 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4절로 지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는 새롭게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성경을 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무엇인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성령 열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빛의 열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으면 아예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귀중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선선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계절의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도 저 산과들에 있는 과수들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끄럽고 소망이 없는 육신에 매여 살아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시고 이제는 새롭게 된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때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